다시 걷는 밤 설레는 꿈을 꾸는 날 단둘이 걸어가는 길 So sweet I want to stay 무슨 일이 내게 생긴 거죠 몰라 난 그댈 바라보죠 시간들을 오래 기억할게